이놈 브라키오사우루스 내 고사리를 다 먹어버리면 어째? 뒷뜰에서 발견한 거대한 몸집의 공룡. 점순 할머니네 고사리를 즐겨 먹는다지요. 앞산에서 마당에서 고사리를 찾아 헤매는 동이의 작은 모험 이야기. 지리산 여자들이 이야기를 짓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작가 류정희 자정 공동작품 고사리 밭에 공룡이 살까. 출판사 문화기획단과 디자인 살롱이 처음 제작한 단행본입니다. 추석을 맞이해 지리산 산내 농장 검 고사리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지리산 고사리는 전국적으로 맛과 품질이 좋기로 유명하지요. 양장 컬러 그림 동화책 한 권과 자연농 고사리 한 봉지를 27,000원에 판매합니다. 따뜻한 명절, 어른들에겐 고사리를, 아이들에겐 동화책을 선물하는 일석이조 구성상품.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9월 4일 일괄 배송합니다. 문화기획단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온라인 주문 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